HUBS. "그날의 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밟아보며 세계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HBS의 그날의 일기 2입니다. 그날의 일기 2에서는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세계가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 김채연, 그리고 아나운서 저 서은재와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날의 사건은 찰리 첩어프 사건인데요. 첩어프는 무언가를 절단한다는 뜻으로 범인이 남성 희생자의 성기를 절단하는 데서 유래한 별명으로 악명 높아진 사건입니다. 2학기 그날의 일기 2의 7번째 시간, 찰리 첩어프 사건. 함께 그날로 떠나보시죠. 찰리 첩어프라는 연쇄살인범에게 당했다고 보이는 희생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모두 흑인 남자아이이고 음경을 훼손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더글라스 오웬스 살인사건, 신원불명의 희생자 강간 및 상해사건, 웬돌 허버트 살인사건, 루이스 오르티즈 살인사건, 스티븐 크로퍼 살인사건이 1972년부터 1973년까지 순서대로 일어난 뒤 1974년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잡히게 됩니다. 경찰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에르노 소토라는 일문이었는데요. 에르노 소토는 맨하탄 주립병원 환자였는데 경찰에 체포될 당시 그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소년을 유괴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소토가 유괴를 시도했던 푸에르토리코 출신 소년은 다행히도 탈출에 성공해 도와달라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녔고 소토는 이웃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돼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에르노 소토는 맨하탄의 정신병원 단골 고객이었고 1966년부터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소문에 의하면 소토와 아내는 별거 생활을 하다 재결합을 했다고 하는데요. 범인으로 확실해 보이는 용의자가 잡힌 이 사건. 왜 미제 사건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소토 부부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결합해 잘 지내는 듯 했는데 아들이 8세가 되자 소토의 정신 상태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통제할 수 없는 폭력성 때문에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강도 혹은 마약 소지제 등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체포됐으며 헤로인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에르노 소토의 신체적 특징은 증인들이 대부한 그 특징들과도 일치했습니다. 덧붙여서 에르노 소토가 입원했던 병원의 주요 출입구는 소년들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가까웠고 그 병원 근처에 소토의 친척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소토는 경찰에게 자신이 주변에 사는 어린 흑인 소년들을 스토킹한 사실과 스티븐 크로퍼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지만 다른 소년들의 살인사건에 대해선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소토는 경찰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린 소년들을 소녀로 만들라고 시키셨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토는 혐의가 걸린 사건 하나가 일어난 날짜에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했지만 그 정신병원의 보안시설은 매우 느슨했고 소토는 주말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에르노 소토를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 결과 에르노 소토는 스티븐 크로퍼 살인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에르노 소토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광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그는 감방에 들어가지 않은 대신 보안 수준이 높은 정신병원에 구금됐습니다. 에르노 소토가 정신병원에 갇힌 이후로 악랄한 소년 살인은 막을 내렸는데요. 결국 연쇄살인마 찰리 첩워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경찰은 에르노 소토가 정신병원에 갇힌 이후로 연쇄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사건 종결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정신병자의 광적인 살인의 피해자인 어린아이들. 이 사건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학기 그날의 일기 2의 7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인종차별도 그 어떤 이유도 없이 단지 신의 계시라는 말로 살인을 저지른 정신병자 에르노 소토. 사건은 이렇듯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세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다뤘던 찰리 첩워프 살인사건 이야기를 돌아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귀 기울임이 있다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범인이 잡혔지만 법리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이 사건은 정신병원의 보안 강화와 관리 감독이 존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 감독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1월 24일 목요일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돌아본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의 김채연, 그리고 오늘 그날의 일기 2를 읽어드린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